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을 맞으며 제22차 백두산상 중앙기간일꾼 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23일 평양의 청춘거리 런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드철 동지, 관계부문 송중앙기간일꾼들 선수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 청춘거리 농구경기관, 미아리 사격관 등의 장소들에서 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농구, 배구, 바드민턴, 태권도, 사격, 밧줄당기기 경기들과 다채로운 체육유희 오락경기들이 4개 조로 나뉘어 동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식료일용 공업성과 농업성 팀 사이에 남자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